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에 즈음한 전쟁 노병과 여맹일꾼들, 여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2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전쟁 노병인 공화국 영웅 라명희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리용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전화의 불빛 속을 헤치며 승리를 떨쳐온 잊을 수 없는 나날들에 대해서 회고했습니다. 혁명의 전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인들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쳐온 것처럼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 나갈 때에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